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몇 시간에 걸쳐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에 아홉 번째 달의 첫 번째 주이자 이제 올 한 해를 넉 달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새벽 제단입니다. 먼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첫 주의 새벽을 하나님께 바쳐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의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종말장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연관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반드시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내가 지금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파괴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제단을 파괴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세 군데의 이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죠.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다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날수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말세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이것을 짓밟을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 헬라어 오로스이죠. 오로스.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장소를 의미할까요? 실제 보이는 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산을 가리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다. 산, 헬라어 오로스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즉 마지막 대환란 때 우리는 신령한 산, 그 산에 올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성경은 산을 가리켜 찬송하며 나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어떠한 곳이냐?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 이 산도 오로스입니다.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찬송하며 신령한 산으로 계속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 바로 이곳이 산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으실 때 산에 올라 뽑으셨어요. 마지막 때 신령한 산, 말씀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네 번째로,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마지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산이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장소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산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산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말세 성도와 만나는 곳도 산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말세 성도와 만나는 장소도 산이다. 우리는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마지막 재림하시는 어린 양과 구원받을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곳 시온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지만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지만 오를 수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마지막 때 임할 천국의 모형이죠. 그것을 맞이하는 장소가 크고 높은 산이다. 근데 이곳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바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도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천상의 성전, 천국의 모형이죠. 여기에도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극히 높은 산 위에 올랐다.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이끌고 올라가셔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마지막 때 온 열방을 불러 모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온 열방을 불러 모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그 마지막 종말의 때죠. 환난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온 열방이 몰려드는 산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산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이자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이 몰려드는 높은 산. 결국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짓밟게 되는 마지막 대환란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야 할 영적인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바로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의 말씀의 제단이 우리가 날마다 올라야 할 영적인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말씀의 제자들을 불러모으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산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지만 오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온 열방을 불러모을 말씀이 있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중에 거룩한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향한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편란과 핍박이 더욱 거세지는 말세 지말이 될수록 신령한 산, 늘푸른 동산교회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신령한 이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56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